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 항일의 요성영웅 김종숙 오모님을 그리시며 친해지우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나의 오모니를 들으시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 주체 48, 1959년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나의 오모니.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수님께 충종을 다하신 항일의 요성영웅 김종숙 동지처럼 혁명의 한계를 충직하게 이어가시려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혁명적 의지와 신념이 뜨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에는 항일 혈전의 간관 나날들과 세조국 건설의 복잡한 나날들의 모진 눈보라와 빗바람을 다 막아주시며 따뜻이 품어 키워주신 김종숙 오모님. 만가지 소원도 다 헤아려 보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시던 어머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을 그리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의 졸졸한 마음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가사의 뜻깊은 사상은 훈모의 정으로 차 넘치는 졸졸하면서도 웅신 깊은 선율에 의해서 폭넓게 형상되고 있습니다. 불후의 거전적 명작 나의 오모니는 항일의 요성영웅 김종숙 동지께서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께 기울여오신 한없는 사랑을 가장 감동적인 형상으로 구현한 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민들 속에 항일의 요성영웅이신 김종숙 동지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려 보시. 다음은 김종숙 오모님, 우리 오모님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소범 작사, 리경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67, 1978년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노래는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종숙 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 우르르 따르는 우리 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감명 깊게 노래한 소중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시는 그 간관 투쟁의 나날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 끝없이 충종을 다하여 오신 친위전사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가슴 뜨거이 회고하면서 김종숙 동지께서 바라시던 근교문이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이강산에 활짝 꽃피나고 있음을 감명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동지에 대한 우리 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는 가사의 뜻깊은 사상은 그리움이 넘치는 회고적인 선율에 의해서 아름답게 형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유연한 리듬을 타고 유순하게 흐름으로써 그토록 김종숙 동지를 그리고 또 그리는 인민들의 졸졸한 심정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제나 뜨겁게 끓어넘치는 김종숙 동지에 대한 그리운 감정을 뜨겁고 진실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깊은 인상을 안겨주며 오늘도 널리 풀리고 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